이별까지 너무 힘들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무것도 내게 못해주던 나였지만 넌 내 맘 모르니 사랑하긴 했던 거냐고 이렇게 냉정한데 눈치 없게 너무 매달리던 나를 보며 끝내 차가운 너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떡하라고 나만 남겨두면 나는 어떡해 사랑했던 우리였잖아 왜 우리 헤어져야 해 내 곁에 있어줘 너 없이 힘들 것 같아 못해서 사랑한다 내게 말해주던 너였잖아 다 거짓이었니